조금도 슬픈 척하지 않았지. 기다렸다는 듯 웃고 말았어. 오히려 내 앞에선 너의 모습이 조금 흔들렸을 뿐인걸. 작은 자존심 소만 짓는 나.